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아침 울려는 해피데이 김윤희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지쳐서 휴가를 얻어 전라남도 영광 지역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영광의 한 교회에 새벽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낯선 교회여서 그런지 설교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냥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어느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눈을 떠보니 등이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진 할머니가 강대상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계속 같은 말만 되뇌이셨습니다. 정식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되뇌었던 말은 바로 정식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그 뒤로도 닷새를 더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듣게 되고 그때 그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너 정말 정식으로 목회해 본 적 있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많은 이 세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늘 기본으로 돌아가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말씀 믿고 정식으로 기도하며 정식으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첫 곡입니다. 힐송의 How Great is Our God. 앞에 글을 읽고 전 참 많이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유함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말씀 보고 정식으로 섬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저희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왔던 좋은 믿음의 습관과 유산들을 귀찮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무시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리를 꼬고 예배드리고 눈을 뜨고 기도하고 많은 모임에서 기도와 찬양이 생략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정식으로 해야겠다. 정식으로 믿고 정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해피 가족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낙심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힘내서 다시 정식으로 해보는 걸로요. 다시 정식으로 해보시기로 결심하시는 모든 해피 가족을 위해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 유다지파 라이브 워십 앨범 회심에 수록된 곡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 주님 앞에 오늘 선교지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에서 준비한 나라는 오세아니아에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입니다. 파푸아뉴기니의 크기는 한반도의 두 배 정도 되고요. 뉴기니 섬을 비롯해서 약 60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파푸아뉴기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원시림과 깊은 계곡들을 가진 자연환경과 금, 구리, 은, 석유 같은 엄청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러한 자연에서 다양한 부족들이 그들의 삶과 자연을 잘 조화시키면서 독특하게 발전시키면서 살고 있는 지상 최후의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인구는 약 400만 정도이고요. 공용어는 영어와 피지너입니다. 비록 영어와 피지너가 공용어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만 약 860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한다고 하네요. 전 세계의 언어가 약 3,000개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약 3분의 1 정도가 이 나라에서 사용되네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언어가 사용되네요. 그렇게 부족마다 언어가 다 다르다 보니 나라를 통치하고 부족과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되었겠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피지너입니다. 피지너는 영어나 독일어 같은 여러 나라에서 추출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배우기가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푸아뉴기니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아주 오래됐지만 19세기 서양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파푸아뉴기니의 역사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전혀 없다고 하고요. 다만 벽화로 남겨진 고대 생활상 정도가 고작인데 그것도 열대우림 환경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지워지고 지금은 거의 남은 게 없다고 하네요. 파푸아뉴기니는 엄청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약 85%의 사람들이 아직도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땅이 대부분 이렇게 기름진 농토이기 때문에 적어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이 땅이 받은 축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푸아뉴기니에는 완독이라는 독특한 관습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입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완독. 다른 말로 말하면 원토크인데요. 한마디로 같은 말을 하는 부족들 간에는 서로 부조하고 부족의 부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으로는 서로 돕고 부족 간의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을 배타하고 일하는 부족원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오세아니아의 섬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파푸아뉴기니도 유럽 여러 나라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다고 하네요. 약 1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유럽인들에게 소개가 된 파푸아뉴기니는 유럽 여러 나라의 다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지만 결국 1975년에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 후에도 파푸아뉴기니의 가장 큰 섬, 기니아 섬의 절반을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아직도 원주민들과 인도네시아 군 간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지금도 약 7,500여 명의 이리안자의 피난민들이 피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부족 간 내전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난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토속신앙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와 그들의 토템신앙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네요. 상당수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밀림지대나 산악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잠깐 찬양 한 곡 듣고 파푸아뉴기니의 선교지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그날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내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남태평양 섬나라 선교하시는 분들 이야기 찾아서 전해드리면서 알게 된 것은 같은 남태평양이 있더라도 다 섬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그 나라에 맞게 특성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통화에서는 가난한 장애 아들을 위한 선교를 하셨고 또 바누아투에서도 의료 선교를 중점으로 하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파푸아뉴기니는 깊은 오지에서 860여 개의 다른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여러 부족들을 위한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황준기 김성애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 부족을 품고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푸아뉴기니에서 가장 필요한 사역은 각자 다른 부족들에게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을 갖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두 분도 파푸아뉴기니 메라메라 부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황준기 김성애 선교사님은 2007년부터 성경 번역 선교회에 소속되어서 훈련을 받고 2011년부터 두 아이 주영 성경과 함께 파푸아뉴기니 CL 브랜치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파푸아뉴기니의 메라메라 부족 사람들은 섬 지역 해안에 살면서 팜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많은 다른 부족들이 그러하듯이 아직도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이 없습니다. 이 두 분은 지난 4년간 메라메라 부족의 말로 말을 먼저 배우고 성경 번역을 시작했고요. 2014년 12월 정말 그들의 말로 된 최초의 성경인 마가복음을 출판하셨습니다. 정말 그 익사이팅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재는 다른 복음서들을 번역하기 시작하셨고 동시에 현지 번역자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현지 파푸아뉴기니의 트랜슬레이터스 트레이닝 코스를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성경 번역 선교사들을 도와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할 현지인 성경 번역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도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의 유니스크립트 팀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셔가지고 파푸아뉴기니 현지인들이 자기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이 부족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고 항상 전해주는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면 그들의 신앙에 한계가 올 것 같아요.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우리 믿음 생활의 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번역의 한 단계 한 단계가 지나가면서 사탄이 부족 사람들의 마음의 언어로 된 번역 성경이 나온다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루실 기대와 설레임으로 나아갑니다. 네,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각 나라와 족속이 그들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모습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흥분됩니다. 우리 해피가족 여러분들도 파푸아뉴기니의 현지인 성경 번역자들이 배운 성경 번역 기술과 지식으로 계속 성경을 번역하며 멋진 성경 번역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파푸아뉴기니에 오셔서 더 많은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선교하고 계신 황준기, 김성애 선교사님을 포함한 모든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1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홀리원이 부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참조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247-4. 오늘 해피데이 2부는 찬송가로만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찬송가를 생각하면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저음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부르시는 노래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면서 찬송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찬송가를 부를 때 CCM을 부를 때와는 조금 다른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또 요즘은 많은 찬양 사역팀들이 찬송가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더 세련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각각의 찬송 시에는 다 사연이 있네요.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한 곡은 새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이 찬송가의 찬송시를 완성하기까지는 13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19세기 여류 시인인데요. 엘리자베스는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결혼도 한 목사님과 한 정말 전형적인 목회자 가정의 사람입니다. 이런 그에게 시련이 찾아온 것은 결혼 11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녀의 두 아이가 당시 뉴욕시를 휩쓸었던 전염병으로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헌신했던 나에게 어떻게 이런 불행이 닥칠 수 있나요? 그녀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시리에 빠진 그녀에게 남편 조지 프렌티스 목사는 이렇게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을 잃고 슬퍼하고 있소. 지금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늘 가르쳐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시간인 것 같소.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이잖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것이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그때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그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이때 그 영감을 시로 쓴 것이 바로 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1, 2절입니다. 이후로 더 이상 떠오르지가 않아서 글쓰기를 멈추었다가 아이들을 잃은 지 13년이 지난 어느 날 쌓여있던 종이 무더기 속에서 미완성의 시를 발견합니다. 남편은 시를 마저 완성해보라고 격려했지만 엘리자베스는 아이들을 잃은 슬픔을 다시 들추어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서 미완성으로 남겨진 3-4절을 써내려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엘리자베스의 고백이 담긴 이 곡을 들어보실 텐데요. 옹기장의 선교회 아카펠라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새창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찬송가에는 원곡의 3절이 생략되었지만요. 사실 생략된 3절에서 그녀가 아이들을 잃은 슬픔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꾸는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잠깐 3절을 소개해드리면 슬픔이 찾아와도 절망과 고통이 밀려와도 주님의 말씀은 감미롭고 감미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이렇게 노래하게 합니다. 오 그리스도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왜 이 부분이 빠져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슬픔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바꾼 그녀의 믿음이 그 고백이 참 마음에 저려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소개할 찬양은요. 새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이 찬송가는 한국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특별히 한 부부가 함께한 콜라보레이션의 작품입니다. 이 곡은 가사만 읽으면 참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이 곡의 배경에는 작사 작곡가의 아픔과 슬픔이 자리합니다. 이 곡의 작사가는 최봉춘, 작곡가는 그녀의 남편인 장수철 씨입니다. 6.25 전쟁이 터진 지 3일 후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서울과 강남을 잇는 유일한 다리인 한강대교가 폭파돼서 강을 건너지 못해 서울에 고립된 피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최봉춘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던 그는 시편 23편을 되뇌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멀리서 배 한 척이 나타났고 그 부부는 그 배를 타고 기적처럼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편 장수철은 홀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친 그는 12살인 큰딸 혜경이가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에 목 놓아 울고 맙니다. 힘겹게 사투를 벌였을 딸과 함께해 주지 못한 죄책감에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어진 편지에는 아내의 따뜻한 위로의 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얻게 된 남편 장수철은 그의 아내의 시에 멜로디를 입힙니다. 그렇게 부부가 만든 찬송가가 지금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로 지금껏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봉춘, 장수철 부부의 콜라보 작품 한번 듣고 싶은데요. 찬송가 밴드의 버전으로 들어보실게요. 새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뼉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행복한 저녁 없어라.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찬송시에 담긴 사연 또한 우리 가슴을 적시는데요. 이 곡은 가사가 먼저 쓰여지고 나중에 곡이 붙여졌는데요. 작사를 한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는 19세기 중반 시카고에서 잘나가던 변호사이자 대학 교수로 막대한 부와 명예를 한몸에 누리고 있던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스페포드에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성혼혈로 잃고 난 직후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그의 대저택이 전소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잃고 그의 아내도 병을 얻게 됩니다. 아픈 아내를 위해 온 가족이 유럽에서 휴가를 갖기로 했지만 정작 스페포드는 화재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배에 오르지 못합니다. 스페포드를 뒤로 하고 내 딸과 아내는 먼저 프랑스로 가는 배에 오른 지 일주일 후 대서양을 순항하던 배는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하여 승객 226명과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을 잃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아내의 전보를 받은 스페포드는 영국에 있는 아내에게 가기 위해 다시 배에 오릅니다. 그가 탄 배가 사고 지역을 지나던데 그는 배가 가라앉은 곳을 보며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야 하냐고 절규합니다. 그때 그는 갑자기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햇살 같은 따뜻함과 평화로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그때 자신의 마음을 시로 써내려간 것이 바로 오늘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의 절친인 블레스가 스페포드의 이 시에 곡을 붙여 탄생한 것이 바로 지금 들으실 새 찬송가 413장의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찬양 들으실 때 자신의 목숨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하는 내 딸을 한꺼번에 잃고 눈물만 흘리고 있던 스페포드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마지막 곡은 스페포드의 고백의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하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영혼 평안해.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심판에도 나